생각했어. 혼자가 편했던 나에겐 여자는 어울리지 않았어. 우와. 외롭지도 않고 눈에 띄진 않았어. 넌 예쁘기는 하지만 늘 그랬듯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. 이제 너가 어떤 행동했을 때 그 모든 게 I like that, like that. 이젠 다른 방에 꿈들이 없을 때 너와 단 둘이 보길 원해. 지금 이 순간 날 꽉 잡고 그대로 있어줘.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눈이 마주칠 때를 기억해줘. 알아줘. 너와 내 거리가 더 가까워졌으면 난 뭐래. Money.